저 빌딩 숲 사이. Hey girl 나 멍해져 나 멍해져 한 대 맞은 것 같이 너무해 to the right 말이 돼 to the left. Hey girl 내 심장이 이 박동이 난 감당이 안 돼. 계산 같은 건 몰라 네가 좋아한 건 알아 너를 혹시 변한 안 돼 넌 내 가슴 뛰게 가슴 뛰게 해 Like a gorilla Like a gorilla okay. Like a gorilla Like a gorilla okay. You can't get me Like a gorilla Like a gorilla okay. Like a gorilla gorilla hey girl adrenaline 나 굉장히 원래 민첩 순발력 하나는 끝내줘 진짜 타이밍 이거면 완벽해 to the right to the left 너 위에부터 그림자까지 완전 다 내 스타일 지지나 손에 동공 널 보면 떠올라 boom boom boom 계산 같은 건 몰라 네가 좋은 건 알아 너를 놓치 변한 저 택도 없는 겁쟁이들 아니껌 내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밑동에 막 건전지는 너 시계처럼 틱톡 뭐 똑같다고 싶어 해라 스토바리 그래도 승리는 내 껌 스토바비 놓고 빠져들어 yes I love a leak 뭐든 해줄게 여긴 말래 퍼블릭